노태 젊어서 노라 늙어리면은 못 노나니 하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 인생은 일장 준몽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.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중풍 하늘